가 루루루루 산디리 담은 코타 빠주 부티 라스테라메라 성용만 많이 소상한 몽고라 초바초바 내가 아래 모바라바 뭉킨 카카모카 시 아래 댐바 따냐따냐 카카뿐나 마시아바 우와 jantung hati osio kakak alopat.